listen. 아직은 차가운 비가 내리던 교정에 날개 잃은 아름다운 천사가 내 눈에 난 단숨에 그녀에게 빠져버린 것만 같아. 그녀의 이름 학번 아까 전혀 알지 못했어도 마치 오래전부터 우린 알던 사이 같았어. 알아 이건 남의 착각이란 것도. 하지만 너도 이것만 알아도 네 주변은 겉도는 나란 걸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또 우린 서로 마주쳐. 바보 같은 나라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널 보내고 가서 말이도 일주일을 기다려 기다려 달란 말조차 못해. 내 손끝에 따뜻한 데 hey girl look at me and tell me. 너도 사실은 나를 알고 있었다고 기다려왔다고 이런만 상만 늘어가는 내가 한심해 소홀하네. 이러다 너 다시 보지 못할까봐 널 기다린 것조차 못할까봐 Just listen. Okay,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리. 그거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쟁취한다는 의미. 내 앞에 이 길이 너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도 남의 말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내 갖고 오는 나방이 불에 뛰어들듯 머리보단 가슴이 먼저 내 눈보다 심장이 먼저 널 향해 뛰어들어가 내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 가가가 가슴과 한숨만 계속 들어가. 가늠할 수 없는 내 사랑의 깊이 오직 너만이 멈춰버린 내 심장을 뛰게 하. 내 마음의 열쇠 오로지 너만이 닫혀버린 날 열어주길 바래. 언젠가는 가슴 안에 널 가져가고 너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상처까지 내가 감싸줄래. 내 꿈속에 내 품속에 항상 널 담아둘래. 내 심장이 뛰는 동안 지금은 너에게 어떠한 말조차 못하는 나지만 기다려줘 널 향해 가는 길이 조금 멀어진 거야. 내 눈에 오직 너뿐이야. 지금은 아니라도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거야.